황낙의 정은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게 좀 된다 싶으면 너도 나도 자기 분야를 망각하고 덤벼들죠. 장사가 그렇습니다. 철공소를 하다가 갑자기 노래방을 차립니다. 노래도 그렇죠. 트롯을 부르다가 갑자기 랩을 부릅니다. 요즘 무슨 무슨 YS, 무슨 무슨 영상 이런 제목의 책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자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도 많더군요. 그분들께 제발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오늘 첫 곡은 영화 Indecent Proposal 중에서 I'm Not In Love, Pretenders의 노래였습니다. 제 앞에요. 정체불명의 생명체에 관한 한 보고서가 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글은 실화를 바탕으로 진실만을 쓴 것입니다. 7년 전 어느 날 참으로 이상스러운 아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를 분석해본 결과 끔찍스러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아이는 1. 수준은 높은 게 좋은 거라면서 언제나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를 무색하지만 씩씩이들 가로치고 남자 그들에게는 완벽하게 순수한 순진한 아이로 통한 아이. 2. 어렵게 도착한 극장에서 영화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런데 그게 뭐래 이 말로 일관하던 아이. 3. 내 16번째 생일에 네가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난 네 생일을 챙겨줘야 하는 불쌍한 아이지 뭐니 라고 함으로써 나에게 이렇게 팬을 들게 하는 아이. 자, 이렇게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권혜진 학생이 친구 최정현 학생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네요. 생일 선물로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어떨까요? 자, 오늘은요. 헐리우드의 몇 안 되는 여성 감독, 그 중에 한 명인 수잔 세이들먼의 Desperately Seeking Susan 이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국내 비디오 출시 제목은 마돈나의 인기를 의식해서인지 마돈나의 수잔을 찾아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영화는 얌전하고 착한 여자 로버타가 수잔을 찾는 신문 광고에 호기심을 가지면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아주 코믹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코믹한 내용과는 달리 이 영화 속에 숨어있는 감독의 페미니스트적인 시각은 만만치 않은 그런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미장원에서 매니큐어를 칠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로버타와 수잔이 범인을 체포한 용감한 여성들로서 신문에 머릿기사를 장식하면서 끝이 나죠. 그러니까 왜곡된 여성의 상징인 로버타가 적극적이고 건강함의 상징인 수잔을 아주 애타게 찾아다니면서 남성 지배문화에 빼앗겼던 자아를 획득해가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극 중에서 문제가 되는 귀걸이가 이집트의 네페티티 여왕의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3000년 전에 제작된 이 네페티티 여왕의 흉상은 미술사상으로 최초로 아무런 상징성 없이 그저 순수한 여성의 모습을 조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흥행과 작품성 모두에 성공한 Desperately Seeking Susan. 이 영화에서 수잔 역에는 마돈나가 그리고 로버타 역에는 로잔나 아케트가 열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Ay, no me puedo quejar.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같은 여자 여기 소나무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크라잉 게임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음악의 향기 크라잉 게임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폴리그램. 20살 직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디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에디야. 사랑의 피나스.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room service? It's open. Hi. Hi. I got your newspaper and I brought your tequila this time, too. Thanks. You're welcome. Fine. Don't spend it all in one place. I won't. Thanks. 지미가 애타게 찾는 수잔이 아틀란타의 한 호텔방에 있습니다. 그녀 역시 이 신문 광고를 봤습니다. 지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죠. 짐을 싸는 수잔, 책, 포크, 나이프. 짐을 보아하니 방랑벽 있는 떠돌이 여자 같습니다. 짐을 다 싼 수잔은 지난 밤을 같이 보낸 남자의 지갑에서 돈도 몇 푼 훔칩니다. 그리고 남자의 상의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에 쌓인 귀걸이 한 쌍을 발견합니다. 모양이 아주 특이한 이 귀걸이를 그냥 둘 수는 없죠. 이건 역시 슬쩍합니다. 바이바이 브루스. It's fun, huh? Suzanne은 남자가 잠든 사이 방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그만 짐 가방이 열려버렸습니다. Hold the elevator. 때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웬 금발의 사내가 물건을 줍고 있던 수잔의 뒷모습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금색의 피라미드 무늬가 등 뒤에 새겨져 있는 점퍼. 수잔의 옷차림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Oh, time out, everybody. Got a 1058 spot. Oh, 로버타의 생일 파티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녀의 남편 같습니다. 남편 게리는 욕실 기구를 파는 성공한 사업가죠. 아내의 생일보다는 새로 만든 물건의 TV 광고가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Hi, I'm Gary from Gary's Oasis. In our New Jersey showroom, we have hundreds of models of whirlpools and hot tubs at the lowest manufacturer to you prices. So come on out to Gary's Oasis. We're open 7 days a week. Hey, Gary, come on out. 남편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로버타. 그녀의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늦은 밤, 수잔은 뉴욕에 도착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기를 싫어하는 그녀에게는 터미널이 다용도 생활 공간입니다.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또 짐 가방은 보관함에 넣어두면 되니까요. 마땅히 잘 곳이 없는 수잔은 매직 클럽에서 일하는 친구 크리스탈을 찾아갑니다. 그 귀걸이를 한 짝만 달고요. 다음날 아침 화요일입니다. 약속대로 짐을 만나기 위해 배터리 공원에 도착한 수잔. 신문 1면에 난 기사를 보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호텔에서 갱 추락사, 의문의 여인 수사 중. 신문에 실린 사진은 아틀란타에서 밤을 함께 보낸 그 남자입니다. 그러니 의문의 여인은 바로 자신인 셈이죠. 로보타도 공원에 왔습니다. 재미도 변화도 없는 로보타의 일상에서 지미와 수잔, 이 두 사람은 호기심의 대상이죠. 지미란 남자가 그토록 애타게 찾는 수잔은 누구일까?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로보타는 혼자 서 있는 여자들을 열심히 쳐다봅니다. 로보타에게 담배불을 빌리자던 옆자리 남자가 갑자기 수잔을 외칩니다. 짐이었죠. 수잔이 도착한 모양입니다. 로보타는 그 두 사람을 훔쳐봅니다. 짐이와 수잔의 애정 표현이 뜨겁습니다. Come on. Go get a drink. Yeah, okay, but I've only got a few minutes. Oh, great. Hey, look, it's a last minute thing. See, the band got this gig in Buffalo and we got to start tonight. 며칠 동안 찾아 헤매던 수잔이건만 지미는 그녀와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락그룹의 가수인 지미는 곧 버팔로로 공연을 떠나야 하니까요. 방랑벽이 심한 수잔이 안심이 안 되는지 지미는 친구 네지의 전화번호를 적어줍니다. 지미와 헤어져 혼자 거리를 쏘다니는 수잔을 로버타가 뒤쫓습니다. 수잔이 한 옷가게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쇼윈도에 진열된 구두가 마음에 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그 구두를 신어보는 수잔. 구두를 신은 채로 그냥 도망가려다 주인에게 붙잡혔습니다. 가진 돈이 없는 수잔은 입고 있던 금박 피라민 무늬의 점퍼와 구두를 맞바꿔버립니다. This belongs to Jimi Hendrix. Yeah, but I bet he'd love it if I swapped it for the boots. 지미 핸드릭스가 입던 진짜 점퍼라는 말도 덧붙여서요. 수잔을 따라 가게에 와 있던 로버타가 얼른 그 점퍼를 삽니다. 수잔의 점퍼를 입고 집에 들어온 로버타는 바쁩니다. 남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TV 요리 프로그램의 사명에 따라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로버타. Hello, Roberta. Hello, Julia. Sorry, girls. I can't stay for dinner. Some guy from West Germany. 그런데 오늘 남편은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I gotta go have dinner with him in town. It just happened. I'm sorry. 그리고 어저녁 말한 카스테오를 고쳤냐고 묻죠. What a good deal on the radio? Radio? Car radio. Didn't you just come from the city? Oh my God, the radio. 자, 오늘 로버트는 수잔 때문에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 아내가 못마땅한 게 더구나 아내가 입고 있는 점퍼 역시 가관입니다. Jacket. Used to belong to Jimi Hendrix. 잘 사는 가정주부가 입을 옷이 아니라는 거죠. 지미 핸드릭스가 입던 거라고 진지하게 말해봤지만 남편은 그 말을 무시하듯이 비웃습니다. 화가 난 로버타. 잠바를 벗어서 내팽개쳐버리죠. 그 순간 잠바에서 열쇠 하나가 떨어집니다. 수잔의 터미널 보관함 열쇠였죠. 한편 수잔은 그 열쇠를 찾으려고 구두로 산 옷가게에 다시 왔지만 옷은 벌써 팔리고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 가게에다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놨죠. What fucking stranger? 수잔을 찾습니다. 이방인으로부터. 열쇠를 돌려주기 위해 로버타가 신문에 낸 광고입니다. 수잔도, 바펄로에 있는 지미도 그걸 봤습니다. 이방인이 내 애인을 찾는다니. 지미는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극장 영사실에서 일하는 친구 데이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기 대신 공원에 나가봐 달라는 거죠. 데이지는 수잔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금발에 점퍼 차림, 등 뒤에 피라미드 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있다. 지미가 말해준 수잔의 전부입니다. 로버타가 수잔의 점퍼를 입고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수잔과 마주쳤지만 수잔의 얼굴은 모르고 그 점퍼만 기억하는 금발의 사내도 미리 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잔도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점퍼를 입은 로버타를 발견합니다. We'll 하지만 그 순간 경찰이 그녀 앞을 가로막죠. 수잔이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쳤으니까요. 수잔은 잡혀가고 이제 금발의 사내와 로버타만 남았습니다. 금발이 귀걸이 얘기를 하지만 로버타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마침 도착한 영사기사 데이즈가 지미가 말한 그 점퍼를 입고 있는 로버타를 수잔으로 알고 이름을 부릅니다. 도망가는 금발. 로버타 역시 몸을 피하다 쇠기둥에 머리를 박고 쓰러집니다. 수잔? 수잔? What happened? Are you okay? My head hurts. I'm Dez. I'm a friend of Jim's. Jim? Your boyfriend, Jim. Who was the guy he asked on you? Easy. The guy? 조금씩 정신이 드는 로버타. 다행히 다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부딪힌 충격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입니다. You are Susan, aren't you? Susan? You don't know. 데즈 말에 의하면 자기 이름은 수잔. All right, what do we have here? 가방도 물에 빠져버려서 신분증이 꽃먹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에 지닌 것이라고는 점퍼 주머니에 든 보관함 열쇠, 그리고 지미가 수잔에게 적어준 데즈의 전화번호 쪽지뿐입니다. Now we're getting someplace. This is my phone number. Jim must have. 일이 이렇게 되니 데이지 역시 그녀가 진짜 수잔이라고 믿을 수밖에요. 터미널에 도착한 데이지와 가짜 수잔 로버타. 보관함에서 가방을 꺼내 뒤져봐도 로버트는 기억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더구나 원래 자기 물건도 아니니까 기억이 돌아올 리가 없죠. 가방에 들어있던 한장 남은 귀걸이만 달랑 달아보는 로버타. 이제 레이지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기억이 없는 여자를 혼자 두고 가버릴 수도 없고 하룻밤 정도는 재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 풀려난 수잔은 터미널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관함의 문은 벌써 열려있고 가방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한 발 늦은 거죠. 극장 안에 있는 영사기사 네이지의 방. 방이 무슨 창고 같습니다. 더군다나 네이지의 애인이 변심해서 짐을 다 들고 나간 바람에 집안은 더욱 썰렁합니다. 그날 저녁 건물 옥상에서 인스턴트로 저녁을 때운 데이지와 로버타는 서로 야릇한 감정에 빠집니다. 데이지는 눈앞에 있는 수잔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자답고 착하고 가짜 수잔 로버타 역시 데이지의 푸근한 심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끌리듯이 입맞춤을 하는 두 사람. 어찌된 일인지는 두 사람 모두 잘 모를 일입니다. 그날 밤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운 로버타와 데이즈 둘 다 뒤척뒤척 잠을 못 이룹니다. 로버타가 데이지를 깨웠습니다. 아침입니다. Where do you want to go? See, I found this in the suitcase. 그리고는 아침을 먹으러 가자며 식당 송량값 하나를 건넵니다. 가방에서 찾은 것이니 그곳에 가면 뭔가 기억이 날지도 모르니까요. So we go there and see if anybody remembers me. So what do you think? Anyone look familiar? No, not yet. 식당에 앉은 두 사람.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주문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When you get a chance, could you take our order? You can stay. She's gotta go. Nick, it's that crazy girl with the jacket. What? 오히려 로버타에게 소리를 지르고 강제로 쫓아내죠. 공짜 밥은 다시는 안 된다고요. 진짜 수잔이 다 저질러 놓은 일입니다. 그 점퍼 때문에 로버타와 데이지가 꼼짝없이 봉변을 당한 것이죠. 경황 없이 쫓겨나오는 통에 로버타는 가방 속에서 발견했던 사진 한 장을 식당에다 떨어뜨렸습니다. 매직 클럽. 수잔의 친구가 일하는 클럽입니다. 그 사진을 주운 사람은 뒷자리에 앉아있던 금발의 사내입니다. 로버타는 사진에서 보았던 매직클럽을 찾았습니다. 역시 기억날 만한 게 있나 해서죠. 그런데 일이 우습게 돌아갑니다. 수잔의 친구가 해고당하는 바람에 보조 마술사를 찾고 있던 클럽에서는 로버타가 일 때문에 온 것으로 판단하죠. 마침 돈도 없던 로버타는 이곳에 취직합니다. Gilda. Hi. This is Henry. Hi. Hello, Henry. And I'm Ian. Declined and 한편 로버타가 가출한 것으로 판단한 남편 게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Where did you get this bag? 그런데 아내가 점퍼를 넣어놨던 그 쇼핑백을 보는 순간 문득 짚이는 게 있습니다. I don't get involved in domestic disputes, okay? There's no dispute. She was wearing the jacket when she disappeared. It was very special to her for some reason. Don't you even remember her? 그 옷가게를 찾아온 게리에게 주인은 수잔이 남겨놓은 연락처를 줍니다. 그녀 역시 그 잠바를 찾고 있으니까 연락해보라는 것이죠. Hello? Yeah. 게리는 수잔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날 약속을 합니다. Hey.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Magic Club. I'm your host, Big Ray. 매직 클럽에 임시 취직한 로버타는 마술사의 보조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The Vina, Queen of the Night. So let's hear it from all you lovely people. Come on, let's hear it. 밤의 여왕 다비나. 이게 그녀의 이름이죠. 처음이라 모든 게 서투는 로버타. 마술사의 비둘기 하나도 잡지 못해서 쩔쩔매지만 그게 오히려 손님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정 마술사 보조로 정식 취직이 되죠. 게리가 수잔을 만난 곳은 뉴욕 뒷골목의 펑크족 바. 수잔은 로버타가 호텔에서 떨어져 죽은 갱과 관계가 있다고 게리에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둘이 함께 있는 걸 봤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그리고 아내를 찾고 싶다면 함께 집에 가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한편 매직클럽에서 일을 끝내고 퇴근했던 로버타는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금발의 사내였죠. 겁에 질려 허겁지겁 뛰어가는 로버타. 순간 금발이 그녀를 낚아챕니다. Hey, the earrings. I need them. Huh? 로버타에게 총을 들이댄 사내는 무조건 귀걸이를 내놓으라고 하죠. 로버타는 도대체 영문을 모릅니다. 때마침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또다시 도망가는 금발. 그 와중에 로버타는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Is he your pimp? All right, play it that way. Come on, sweetheart. You've just got a little bump on your.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녀 눈엔 순찰 경찰의 모습만이 보입니다. 그들은 로버타를 거리의 여자로 생각하죠. What's your name? Better name, don't you? All right, we'll settle. 차에 태우면서 이름을 묻습니다. Roberta. Roberta, that's a name. 로버타. 로버타는 또 한 번의 충격으로 이제 기억을 되찾은 겁니다. 한편 게리의 집에 온 수잔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가구고 장식이고 뭐든지 고급이니까요. 수잔은 로버타의 침대 옆에서 몇 권의 책을 발견합니다. How to be your own best friend.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 Dr. Ruth's Guide to Good Sex. 부부간의 성 문제. 이런 책들이죠. 남편 캐리는 까마득히 몰랐던 일입니다. 경찰서에 잡혀와 사진까지 찍힌 로버타. 이제 기억을 되찾았으니 남편 게리한테 전화를 겁니다. 보석금이 있어야 풀려날 수 있으니까요. 집에 와 있던 수잔이 아무렇지 않게 로버타의 전화를 받습니다. Glasshouse.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여자 목소리와 남편의 웃음소리. 로버타는 기가 막힙니다. 생각 끝에 다시 전화를 걸죠. 이번에는 데이지에게입니다. 로버타는 이미 실종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금방 남편 게리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관내 경찰서로 달려온 게리. Glass, 로버타가 거리의 여자가 되었단 말에 아연실색합니다. 게다가 게리가 한 발 늦었습니다. 로버타는 이미 데이지의 보석금으로 풀려난 후였으니까요. Consider it my final favor, Susan. I must say you are really living up to your reputation. Oh, see, now that's just it. That's it. I'm not who you think I am. I don't care who you are. No, no, I didn't mean that. 로버타와 데이즈가 데이즈의 방에 도착했습니다. Stay right there. I don't believe it. 그런데 데이즈의 밥줄인 영화 필름들이 모두 바닥에 널려 헝클어져 있습니다. 고양해 주시죠. Oh my god. Maybe it was the guy who grabbed me last night. First of all, I get thrown out of my ass on the sidewalk. Then I have to fork up $200 bail to get you out of jail. Now I come home and the whole place is torn apart. 한 여자 때문에 보석금 200불. 또 일도 엉망. 대지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I'll leave. 로버타 역시 성질부터 부리는 데이즈 때문에 무척 화가 납니다. 가방을 싸들고 나가죠. 하지만 순간 가방이 열려버립니다. 물건은 쏟아지고 화는 나고 로버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죠. 그녀 곁으로 다가오는 데이즈.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힘껏 껴안습니다. 한편 로버타의 집에서 TV를 보던 수잔.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 커집니다. 호텔에서 추락사했던 갱이 고대 이집트 여왕 네페티티의 귀걸이를 밀수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자신과 로보타가 한 짝씩 갖고 있는 그 귀걸이였죠. 수잔은 이제 로보타의 일기를 통해서 사태를 다 파악했습니다. 로버타가 신문 광고를 즐겨 읽는다는 사실을 안 수잔은 신문사로 갑니다. 그리고 광고를 내죠. Desperately seeking strangers seeking Susan. Regarding key, meet me Saturday night, Magic Club, Broadway, 9:30 p.m. 수잔을 찾고 있는 이방인을 찾습니다. 매직 클럽 3시. 한편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로버타와 데이스. 이제 로버타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Yes. I'm not Susan. 자신은 수잔이 아니라 로버타라는 가정주부고 남편 게리는 욕실 가구를 파는 남자라고요. My husband Gary, he sells bathroom spas and saunas. 하지만 데이지는 믿질 않습니다. 장난치는 가짜 수잔이 더 사랑스러울 뿐이죠. What is that? 이때 인기척이 들립니다. 데이지는 침입자의 머리를 필름통으로 내려줍니다. 진짜 수잔의 애인 짐이었죠. 짐. Oh, thank God, you had me worried. How you doing, man? Huh? 잠시 후 깨어난 짐이에게 데이지는 수잔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But that's what's so great about her. Said so. I mean, you really seem to have examined this. Oh, well, we've been spending some time together. Just what are you saying here, Des? Huh? 지민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수잔은 어딘가에 정착할 그런 여자가 아니니까요. 직접 물어보자며 수잔을 부르는 데이스. You mean she's here? Susan, come on out here. Susan. 하지만 지미가 등장하는 바람에 놀란 가짜 수잔 로버타는 이미 부엌 창문을 통해 도망가고 있지요. 그 길로 공원에 나간 로버타. 벤치에 나뒹구는 신문에 눈이 갑니다. 이방인을 애타게 찾고 있음. 열쇠와 관련된 수잔을 찾는 분. 매직클럽 토요일 9시. 로버타를 찾는 진짜 수잔이 광고를 낸 것이죠. 지미도 이 광고를 봤습니다. 흥분해서 데이지에게 말하지요. 두 사람 다 속은 것 같다고. 이방인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진짜 수잔이 약속을 내걸었던 토요일 저녁 매직클럽입니다. 수잔은 게리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데이지와 지미도 와 있습니다. 수잔도 찾고 이방인이 누구인지도 알아야 하니까요. 지미가 진짜 수잔을 발견했습니다. 데이지는 처음 보는 여자죠. 수잔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수잔은 저 여자라고 말하는 지미. 역시 자기 수잔은 아니라고 맞받는 데이지. 지미는 수잔을 쫓아갑니다. 매직클럽의 마술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게리가 보조 마술사로 나온 아내 로버타를 봤습니다. 그녀를 지켜보는 또 한 사람, 금발의 사내도 있습니다. 금발이 무대 위로 뛰어오릅니다. 로버타는 마법의 상자에 갇혀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로버타의 가발과 귀걸이를 뺏어가는 금발. 로버타는 비명을 지릅니다. 이 소리에 남편 게리도 데이즈도 모두 무대 위로 뛰어오릅니다. 공연은 엉망이 되어버리죠. 로버타를 사이에 두고 소리를 지르며 맞싸움을 벌이는 게리와 데이즈. Gary. Dez. Dez. This is Gary, my husband. Hi. The hot tub salesman? Yeah. So you were telling me the truth last night. 데즈는 그때서야 어젯밤 로버타의 말이 모두 사실이란 걸 깨닫습니다. 그 시각 홀을 빠져나온 금발은 지미를 만나 뜨겁게 포옹하고 있는 수잔에게 총을 들이댑니다. 나머지 귀걸이 한 짝 때문이죠. I still don't understand what you're doing here with that guy. What are you doing here? 한편 대기실에 들어온 게리와 로버타. 게리는 로버타를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Why? What do you mean why? I mean why do you want me to come home with you, Gary? Come on, don't get excited, all right? Don't get excited. What, do you want drugs or something now? 매춘에 마약까지 했을 거라며 빨리 가서 신경치료를 받자고 하죠. I mean, look at me, Gary. Look at me. 하나도 변한 게 없는 남편. 하지만 로버타는 변했습니다. I'm not coming home with you. 집에 돌아가길 거부합니다. 한편 금발은 진짜 수잔을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갑니다. 사내는 귀걸이 때문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끌려가던 수잔이 로버타를 향해 도와달라고 입을 움직입니다. 술병으로 금발의 머리를 내리치는 수잔. Good going, stranger. Susan. 이방인과 수잔. 두 사람은 비로소 첫 만남을 가진 겁니다. 며칠 후 극장 영사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는 데이즈가 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 뒤에 와선 로버타. How you doing? Okay. 데즈의 표정이 환해집니다. So I guess your name isn't Susan, huh? So what is it? 이름을 묻죠. Roberta. Roberta. Mm-hmm. That's nice. 로버타. 예쁜 이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합니다. You can dance. Come on, come on, come on. 다음 날 신문.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수잔과 로버타. 이 멋진 파트너의 기사가 대서 특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마돈나의 Into the Groove까지 들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Desperately Seeking Susan. 수잔 세이들먼 감독의 아주 필사적으로 열렬히 수잔이 찾아서 재미있는 영화였죠. 여성 감독이라서 그런지 자신의 그 여성에 관한 생각을 이 두 명의 여주인공을 통해서 아주 멋지게 펼쳐나간 것 같은데요. 마돈나의 초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 요즘 영화에 나오는 마돈나랑은 달리 그 뒷골목 가스티가 줄줄 흐르는데요. 참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저 시간이 없네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장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